이번 달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요?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?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. 전기 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. 방이 추워서 전기 난로를 샀는데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.